H UBS. Global F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파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글로벌 파이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순간 바로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은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가나전 보는데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런지 아직도 목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은 광란의 월드컵 그 비하인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려한 돈의 축제, 그 뒤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그럼 저희 함께 후끈후끈한 카타르로 떠나볼까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마지막 라운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카타르 월드컵 신나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특히 조규성 선수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입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께서 월드컵에 열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29일간의 뜨거운 경기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태양빛이 장렬하는 뜨거운 나라, 바로 중동의 카타르에서 개최됐습니다. 카타르의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일머니를 축적한 중동의 에너지 강국으로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욱이 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카타르는 더욱 많은 돈을 쓸어담고 있죠. 그렇게 두둑한 자본으로 개최권을 따내 말 그대로 돈의 축제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월드컵 개최 비용은 약 286조 원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피해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본으로 화려하게 월드컵을 개최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수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먼저 첫 번째, 카타르는 후덥지근한 사막 기후에 삼면이 바다라 습하기까지 합니다. 한여름 체감 온도는 50도를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들은 더위에 지쳐 일하려 하지 않죠. 나라에 돈이 많으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육체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고 임금도 하루에 13,000원, 한 달 약 32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립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의미는 50도가 넘는 체감 온도 속에서 장시간 일한 뒤 갑자기 밤에 숨지는 현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슬립데스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카타르 곳곳에서 생겨났죠. 하지만 카타르 측은 이를 모두 자연사 처리해버렸습니다. 적은 임금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죠.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만 무려 6,500명이 넘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40명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란, 지구촌의 축제라 불리며 전 세계 모두가 화합하는 몇 안 되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꽤나 많은 사람들을 배척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카타르에선 때아닌 무지개 논쟁이 한창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기 기억나시나요? 그때 독일 대표팀은 일제히 오른손으로 입을 가린 의아한 포즈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이유는 피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무지개 완장을 달고 경기하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카타르는 엄격하게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 완장은 독일, 잉글랜드를 비롯한 7개 대표팀 주장들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개최국 카타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 월드컵에도 차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파 측은 이건 정치적인 행동이야. 만약에 이걸 차고 월드컵을 나온다면 옐로카드를 주겠어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는 수 없이 대표팀은 완장 착용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아한 포즈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한 겁니다. 이외에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목소리 내기는 월드컵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지난 21일 이란과 잉글랜드의 1차전 경기 날을 들여다봐요. 이란 선수들을 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어깨동무를 하고 침묵했죠. 반면 상대 잉글랜드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0년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 인종차별의 반대 표시로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보인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렇게나 선수들의 정치적인 제스처가 많은 것은 꽤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관중과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중은 현실의 무게를 잊기 위해 월드컵에 몰입하는데 굳이 왜 자꾸만 현실을 끌어들이냐는 것이죠. 눈살이 찌푸려질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정치적 행위에 나선 이유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적지 않은 수입을 받는 사람들일 것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한 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있죠. 왜 카타르 월드컵만 겨울에 하는 건지, 애초에 그 덥고 규율이 강한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건지, 금지 항목도 많습니다. 술 금지, 배꼽티 금지까지 꽤나 특이한 축제인 것 같네요.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보니까 더 재밌지 않나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이 글로벌 파이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때로는 열렬한 논쟁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다가갔던 매주 금요일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우시죠? 그럼 저희 글로벌 파이트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한대방송국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언제나 열심인 최고의 기자 김민지, 우리 예쁘고 꼼꼼한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할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 UBS